Attention. Party people! Woo! We about to go stupid now. Let's get dumb. Then get dumb. Let's get dumb. Ole, ole. Let's get dumb. Ole, ole. Let's get dumb. Ole, ole. We going. Yeah. Now pull me up. Now 숨김 없. 그래서 수위 높아. 숨쉴 틈이 없어. 자연스러운 slapstick. 오늘 버린 느낌은 classic. Jim Carrey보다 더 get in dumb. 맘껏 볼래 너의 얘기. 넌 돌아가지. What's up? When I enter the room. When I enter the room. 싫음아도 하지. 너게 spotlight 내꺼. 내꺼. 춤을 춰 춤을 춰. 집 나가 조심. 뜨거운 오늘 밤 들어와 여기. 느껴지는 열기. 월드컵처럼 일으켜 경기. Oh baby 거기 누구 없나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그 눈빛이 차가워요. 저 달이 타오를 때면 소리쳐 랄랄랄랄라. 나 그저 취하고 싶어. 소리쳐 랄랄랄랄라. Go dumb and dumber. 되는 빅스가 느껴져 머리 옆에 발끝까지 Turned up, turned up. Get pumped up, get pumped up. 비틀 비틀 뒤뚱 뒤뚱 거리는 모습이 마치 펭귄. Yeah. Oh baby 거기 누구 없나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그 눈빛이 차가워요. 저 달이 차오르 소리쳐 랄랄랄랄라. 나 그저 취하고 싶어. 소리쳐 랄랄랄랄라. Go dumb and dumber. 빙글빙글 머리가 지끈지끈 걸음은 뒤뚱뒤뚱 What?